바람도 차가운 날 저녁에 그녀와 난 둘이서 만났네. 정답 떠니 시간이 지나면 나 혼자 떠나가야 해. 거리엔 가로등불 하나도 어둠은 불빛 속에 나를 봐. 정답 떠니 시간이 지나면 나 혼자 떠나가야 해. 그대여 그대여 울지 말아요. 사랑은 사랑은 슬픈 거래요. 그대여 그대여 나를 보세요. 그리고 웃어요. 바람도 차가운 날 저녁에 그녀와 난 둘이서 만났네. 정답 떠니 시간이 지나면 나 혼자 떠나가요. 나 혼자 떠나.